안녕하십니까. 김은주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네, 완전 없고, 완전 와이셔츠 LED로 완전히 벌로 재켓 사이즈 끄며. 네네. 한여름 만난 것 같은 분위기? 덥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좀 부지 좀 좁혀봐, 이거. 너무 좁혀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카메라가 바뀌면 접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네. 전에, 전에. 오늘은 무슨 데이? 오늘은 전주한데. 이걸 다 아시는 분 계셔요. 네. 워낙 지난주에 우리 그 자체 시청률 사상 최고를 기록했잖아요. 사상 최고. 그리고 오늘 그걸 기념방에서 바깥에 이사님이 와 계셔. 네. 그래서 격려차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시작할 때 1640인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네. 여기 안 오신 분들 전화 좀 하셔야 돼요. 왜냐 좋은 거 또 혼자 듣는다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나만 좋은 거 들으려고. 나만 좋은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좀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저께 또 많이 또 채널 K 방송 듣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채널 K 듣고 왔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널 K 듣고 하셨는데 일단 이 방송 어저께 계신 이거 봐 오신 분은 우리 또 인사 한번 나눠야 돼. 하이. 하이.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아 근데 어저께도 보니까 역시. 이성훈 대표의 인기를 정말. 어제 형님 보고 왔더만. 아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저랑 모니터의 방송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분은 SBS, CNBS에 있다가 스카우트에서 온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요. 네. 근데 저를 처음에 기분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한번 말을 슬쩍 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그랬거든.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 그분이. 뭐라고? 자긴 처음에 그 SBS, CNBS 보다가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막 돌리다가 머니터 방송을 처음 보셨다는 거야. 네네. 근데 그 옆에 또 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분이 진짜 말이야. 내가 빵 터졌어. 웬만한 제가 아는데 전 또 그 응기응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왕영 의원이 요즘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진짜로 떴어? 그래서 뒷분들 빵 터졌어.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워낙 없는데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완전 빵 터졌어. 그러면 다음번에 그분을 꼭 모셔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 방송에 한번 출연을 저희가 PD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정 코너를 만들어갖고요. 한번 모시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요. 네. 근데 그분이 또 IT 또 기재예요. IT 정은 매니아야 매니아. 네네. 근데 이성훈 대표 나름 자동차. 네. 그래도 자동차 내용은 아름다니까 우리 첨단 재료 쪽에 또 최전문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 친구는 카메라랑 스마트폰의 규제. 오늘 보니까 P8 자기도 몰랐을 거야. P8 있어. 화이에서 나온 화이 거. P8 맥스. 네. 네. 6.7인치가 6.7인치. 네. 야, 그거 화끈하대. 비싸더라고. 비싸. 가격이 비싸.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예전에 처음에 갤럭시 탭 나왔던 거 기억나지? 예전에 처음에 7인치가 통화가 됐거든요. 네. 또 나름 또 제 쫓아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제 친구가 그걸 샀어요. 네. 근데 처음에 한 2년 동안 후회했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 전화를 용도로 쓰려고. 근데 전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보통 통화하잖아요. 네. 이게 안 돼요. 네. 이게 말이 여기 나가기 때문에 그때 생각했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갤럭시 탭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했다니까. 아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까. 네. 하여튼 이번에 6.7인치 나왔는데, 하여튼 대박이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전혀. 이게 P8 맥스가 네. 그 600유로니까 네.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안 싸요. 그러니까 굳이 그 스마트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갤럭시 S6하고 비슷한 급. 근데 갤럭시 S6는 안 나간다면서요. 네. 엣지만 지금 겁나게 들어오고 주문이.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6.7인치가 엄청 허벌나게 크죠. 일단. 그 엣지도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달갑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왜냐면은 그 엣지가 수율이 낮아서 그 수익은 안 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삼성 형님인데. 그렇죠. 네.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했으면은 그 오너의 이름을 붙이는 폰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어벤져스 2에도 삼성이 이번에 활약을 기대되거든요. 어벤져스 2에서도요. 한번 기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오셨으니까요. 네. 바로 오늘도 전전대 특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기의 여행이 싶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면서 딱 멋있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입니다. 바로 이분이 오면 우리 뭔가 우리도 기동량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바로 그분이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저희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죠. 네, 저희 스튜디오에 이사 가서 이분과 좀 더 가깝게 자주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네. 급하면 불러와야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의 위에 또 드디어 이제 상사 위 바로 뭐라 그래? 마영 사수? 사수. 사수도 이제 가끔 모시고 네. 좀 얘기를 해갖고. 어제 키움에서, 키움이래. 네. 와우에서 영상으로 연결한 걸 봤습니다. 녹화한 거. 아, 마영님을? 네네. 아, 마영님. 마영님은 인사이트 정말 대단하죠.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서치. 네. 그,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 역시 마영님도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부터 해야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마영님이 계셔서 어쩔 수 없는 넘버 투. 그렇죠. 마영님만 없었으면 넘버 원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형식상 넘버 투. 네. 그죠? 네. 원래 이제 뭐 내심으로는 우리 마음속의 넘버 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마음속에서도 넘버 투. 마영님이 주먹이 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분 아주 담배를 피워갖고 무서워. 네. 아, 네. 네. 들어와 신세계 마영님 네. 예, 이분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네,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전지현님 요즘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그냥 뭐 일상의 연속. 솔직히요, 요즘 이코노미스트 투자 전략가 애널리스트가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개나 소나 다 오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긴 한데 네. 우린 그럴 때일수록 좀 준비를 하고 항상 네. 오늘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이 살아있거든요. 오는 거 오늘 할 일이, 할 얘기가 많다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기 부터 네. 갖고 오셨거든요. 아, 전지현님. 예. 제일 궁금한 것부터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이제 6월 중순, 6월 하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6월 달에. 예. 시간이 나오고, 이제 700 넘어가면 750 정도를 상단으로 보고, 3번 정도 분할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720 왔거든요, 지금요. 예. 지금 어떤 시그널 좀 안 나올까요? 징후. 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죠. 구분능선 온 것 같은데. 아, 구분능선. 구분능선 필요하면 신발도 필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 구분능선. 예, 얘기 좀 풀어주세요.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네?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예. 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6월 달에 주식시장 환경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건 이제 FOMC를 통해서, 나올 거고요. 하나는 만약에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5월 말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식시장이 네. 고점은 6월 정도에 형성될 수 있는데 네. 보통 주식시장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산 그리고 내려오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어깨를 하나 만들고 가는 거죠. 어깨. 예,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숄더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5월 한 말 정도 되면, 네. 한번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 조정이 일어났다가 거의 그 조정이 발생한 시점까지 거의 다 메이크업 하겠지만, 네. 뭐 뚫어도 뭐 살짝 뚫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정도가 끝일 겁니다. 네. 보통 보시면,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낮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대중의 참여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좀 신호들, 과열 신호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지금 특정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열 신호인지? 저희는 얘기해봤자 좀 쌍 무식하게 얘기하고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진지한 펀더멘탈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는 네. 6월 FOMC를 기점으로 이제 그러니까 5월 제가 5월 말부터 쓰겠죠. 네. 6월에 약간 신호가 FOMC에서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걸 네. 하는데 네. 그냥. 저도 주식시장에 10년 있었으니까 느끼는 뭐 체감적인 것들. 네. 대표적으로 대중의 참여가 무분별한 이제 뭐 마지막 과열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신소재 이런 거 나오면 안 좋을 때거든요. 신소재. 신소재가 꿈이 진짜 큽니다. 신소재는 뭐냐면요. 네. 원래 저도 반도체 소재를 잘 보자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소재가 한번 되면 무섭습니다. 소재는 어디나 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그럼 신소재라는 건 구소재를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그것이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씁니다. 네. 근데 신소재 나오는데 신소재 나오는 것들 뭐 그 꿈이 엄청 큰 거거든요. 옛날에 탄소 나는 튜브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네. 그러면 전 세계 웬만한 건 이걸로 갈아야 되는데. 코롱의 섬유 잠에 그거 있었잖아, 그거. 네네. 그런 것들. 근데 그거를 대형 화학회사가 안 하고 중소형 화학회사가 그걸 해서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애들이 그걸 해서 그러면 시가총액 10조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막 네.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스물스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네.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또 뭐 보시면 아 저거나 네. 신소재 1번이야. 1번 신소재. 지금 제약바이오도 되는 것들 보시면 황당해 보이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시장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그러면 관절염 뭐 글로벌 제약회사 가져가고. 네. 지금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것들이 포커스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열리고 뭐 외국계 빅파마가 계약을 체결해서 갖다 팔고. 네. 뭐 미국 제약회사, 뭐 호주 제약회사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네. 근데 이런 거가 아니고 진짜로 네. 약간 좀 황당한 꿈을 먹고 가는 애들이 같이 뭐 제약 바이오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같이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옛날에 보시면 뭐 네. 옛날 주식이긴 하지만 뭐 췌장암 뭐 이런 거에서 중국에 췌장암 환자 1억 명 있다고 이거 되면 옛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안 움직이죠.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 많습니다. 요즘 뭐 네. 요즘 들어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뭐. 뭐 사람이 보통 돌아가실 때 고통이 심하니까 몰핀을 맞는다. 몰핀을 맞으니까 몰핀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몰핀의 부작용을 네. 대체할 수 있는 걸 개발했다. 네. 이게 네. 이제 미국에서 되면 대박. 전 세계 몰핀 혼자 다 제 그러면 네. 황당한 거거든요, 진짜로. 네. 이런 거 보니까 어휴. 뭐 제약 뛴다고 막 갖다 붙이고. 뭐 요즘 뭐 화장품 같은 거 보시면 화장품 대장이 실적이 나오니까 걔는 가는 건 맞는데. 네. 화장품 그러니까 뭐. 화장품 안 만든다고 회사도 뭐 소주 회사도 화장품 만들고 그래서 간대도 뭐 어떤 회사 검토 공시가 공까지만 나오려고 하잖아. 검토 공시가 아니야. 공까지만 얘기 나면 그냥 상한가가 가는 거야 아니야. 화장품 검. 네. 검. 네. 제가 이제 특정 네. 100% 주식이라서 말을 안 네. 하잖아요. 네.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거는 네.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말하면 잡혀가잖아요. 네. 특히 네. 우리 이사님 오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네. 100% 하면 큰일 난다. 네. 공짜 들어가면 올라가. 검토 공짜 들어가죠. 검토 공. 네. 사업 목자 추까지 들어가면 올라가거든요. 예. 부탄가스 회사도 화장품 한다 그러면 올라가. 그쵸. 네. 부탄가스. 부탄가스도 있어? 네. 네. 그런 거 보면 네. 부부 맞고 펀더멘탈적으로 네. 다음 달이면 6월 달부터는 네. 환경이 많이 변한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중순에 만약에 변동성이 네. 커지면 네. 그냥 지금부터 분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시고 분할 매도 하시던지, 네. 아니면 5월, 5월 달, 뭐, 제 생각에 5월 앞쪽에서는 그런 일이 잘 발생 안 할 것 같고요. 네. 5월 뒤쪽으로 가실 때 한 번쯤 시장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다. 네. 그냥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그 저가 매수로 돼. 왜냐면 그때는 제 생각에는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이렇게 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메이크업을 한다 그래도, 네. 이 고점에서 그렇게 멀리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동성을 네. 감당하는데 보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못하러 그 변동성을 괴롭게 그냥 저 네.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급 질문 한번 들어가는데요. 예. 나오는 건 좋다 이 말이지. 나온 돈은 뭐해? 그게 항상 고민이죠. 그잖아요. 나온 돈은 뭐해?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욕 바가지 먹거든. 나온 돈은 뭐 할까요 그 돈은? 좀 쉬세요. 쉰다? 좀 쉬셔도 돼요. 쉰다? 뭐 한 달 쉰다고 크게 문제 없어. 그쵸. 한 달 정도 쉬는 건. 네. 그러다가 코스닥 800번 어떻게 짜증나잖아. 어? 그 다음부터 셀트랭 더블이 또 나면 어떻게? 예를 들면. 하죠. 네. 그럴 때가 제가 끝에 말씀드리지만, 네. 주식이 없어서 오를까봐 네. 무서울 때가 거의 꼭지입니다. 주식이 없어서 오를까봐. 그게 무서울 때가 언제나. 네. 예, 그래서 주식을 끝에 잘 못 자르는 거죠. 왜냐면 끝에 그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라는 게 네. 처음에 커지고 중간에 죽고 마지막에 커지거든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훅훅 올라가는데, 어휴, 저, 없으면, 무서운 거죠.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론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게 네. 변동성이 커질 때는 언제나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때입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바닥에서 터날 때 움직이는 거죠. 네. 나빠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실적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실적이 앞으로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 이런 마음 들 때 밸류에이션이 황당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시면 네. 스타일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헐어보니까 싸다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공장 확장하고 네. 계약 들어오면 공장 확장하면 주문 들어온다 네. 이거 하면 이거 3배다 네. 오시아가 70만 원 갔을 때 그런 얘기죠, 결국 예전에. 왜냐면 그런 네. 것들이 금액이 싸 보이지 않습니까? 퍼로 보면. 그렇죠. 딱 PBR을 딱 보세요. 그냥 비싼 겁니다. 그 네. 사람들이 다 그 너무나 낙관적이고 너무나 멀리 있는 실적을 사람들이 어그레일 다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PBR이 딱 보면 비싼 겁니다. 근데 생각해 딱 그 에빗 EV 에빗다를 딱 보시면 공장 가치를 다 반영했으니까 공장 EV 에빗다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EV 에빗다로 그렇죠. 하면 뭐 정당화 되는 거죠. 뭐.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고 PBR의 저퍼는 굉장히 무서운 조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조합인데요. 네. 차라리 저는 고 PBR의 고퍼가 좋습니다. 네. 고 PBR의 저퍼는 이게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다 반영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하나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 PBR의 저퍼면 다 그것까지 그러면 나중에 공장 만들면 그것까지 다 장기 계약하는 것까지 다 반영했어요. 그럼 더 이상 반영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뭐. 그럼 2020년까지 다 반영했으면 그럼 주식을 2030년 먹어야 되니까. 아니 더 이상 반영할 게 없으면 네. 제게 2030년까지 왜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나쁜 주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네. 주식시장을 2017년까지 좋게 보는 거는 네. 아직도 세상이 별로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유럽도 별로죠. 미국도 갈 길이 멉니다. 네.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멀죠. 중국도 개혁? 1년 하고 끝나는 개혁이 아니거든요. 갈 네. 길이 멀죠. 근데 거꾸로 저는 그래서 세상을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좋아질 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2017년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되면요. 미국도 좋아져 있을 거고요. 중국도 좋아져 있을 거고요. 네. 유럽도 좋아져 있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다 어그리 할 겁니다. 네. 그래도 뭐 공장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더 좋아질 게 뭐가 있나. 근데 네. 가격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것까지 다 반영했으면 거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요즘 근데 화장품 이런 거 보고 이러면 화장품도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구분능선 넘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트리거는 페드가 신호를 주면 근데 페드가 2월 15일 날 신호를 준다. 근데 네. 계속 5월 한 후반부터는 조심해야 되고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이 선반영하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당연히 저도 6월 되면 조심하자고 하는데 시장이 저보다 느리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5월 말부터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5월 말에 커질 수도 있고 6월 초에 커질 수도 있고 뭐 조금 뭐 시장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으면 6월 조금 늦게 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변동성이 커지면 거기서 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또 여인의 큰 마영님이랑 우리 전전님이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 또. 그잖아요. 네네. 듣는 거죠. 떨어질면 그러면 코스닥은 우리가 얘기했는데 코스피는 어떻게 돼요? 코스피 약간 뭐 시장 비슷한 얘기죠. 조금 더 말씀 아 조금 더 얘기하세요. 조정 오는데 네. 코스닥이 부러지겠죠. 네. 제가 한 750 정도 연초에 네. 봤는데 네. 그래도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냐 코스닥이 네네. 그건 아니고 또 조정을 겪고 네. 또 그럼 앞으로 코스닥 그런 거 뭐 개미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낮고 가루되고 다 끝나는 거냐 다시 완전히 그런 영원히 그런 그러니까 뭐 약간 버블이 네네. 반영돼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가격 부담 해소하고요. 네. 그다음에 종목 체인지해서 네. 또 잘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그러면 쪼그라들 거냐. 네. 한번 6월부터 한 9월까지 약간 주식시장의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수축될 거냐라는 의문이 한번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네. 비싼 주식을 흔들게 될 건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쪼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한 10월 정도 되면 안 쪼그라드는 걸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죄는 페드가 죄는 양은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되지만 민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게 상쇄해 줄 거고요. 나머지는 글로벌리 그냥 돈 계속 뿜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게 하나 있고 페드가 금리를 9월에 올려도 10월에 안 올리고 11월에 안 올리고 12월에 안 올리는 걸 딱 보면 아 세상이 그래도 천천히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C컬로 갔다가 이게 옛날이랑 틀리네요. 페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올렸는데 이건 분기에 네. 한 번씩 올리고 있지. 네. 세상이 느리구나 생각하면 다시 그로스주로 올 겁니다. 근데 그때 그로스주로 올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로스가 한번 깨지고 C컬로 한번 갔다가 근데 시퀄 중에서도 커먼 시퀄이나 스페시픽한 시퀄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실적을 바탕으로 그로스가 나오는 네. 것들로 갔다가 다시 그러다가 세상이 아 그래도 천천히 그럼 다시 한번 그로스.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계속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동시키는 거는 글로벌 경기랑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변화가 네. 자꾸 스타일을 계속 이동시키는 거지. 네. 그런 걸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반영하면서 지수는 고점을 높여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중요해 놨네. 그렇게 나름 흔히 얘기해서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예. 종목에 로테이션 하면서 그 뭐 한 6월, 5월, 6월 언제 됐건 간에 그다음에 네. 한 3, 4개월 전 하다가 다시 9월 이후에 그냥 확인되면서 그걸 다시 올라가는데 결국은 지수로 올라갔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은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이러면 저런 이제 답이 딱 나오거든요. 네, 이제 네. 그것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올 여름에는 휴가를 장기적으로 가시는데요. 올 여름에는 크게 지금 어느 정도 네. 고점에 나와서 하고 나서 여름 휴가를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가셨던 분은 유럽까지 가는 거고요. 하와이 가셨던 분은 미국까지 가는 거고 대통령도 이번에 못 가셨잖아요. 마추픽추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하고 나서 추석 언저리에서 좀 사두고 나서 이제 추석 이후에 또 다시 큰 자를 보는 뭐 이런 그림인데. 예,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딱 답이 나오죠? 그리고 뭐 말귀를 알아들어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바운더리를 말씀드리면 비싼 주식부터 팔아서요. 네. 이게 말씀드린 게 코스닥 부러져가지고만 이게 부러질 때 뭐 코스피도 한 10%는 조정 받을 겁니다. 코스닥은 한 15% 조정 받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비싼 종목이 많이 깨질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코스닥이 더 깨져서 앞으로는 코스피 시장만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경기가 빨리 좋아지면요. 네. 빨리 좋아지면 대형주로 배팅하는 겁니다. 계속.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유동성만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로스 주식에 중소형 그로스에 배팅하는 건데 이게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예.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중소형주 중에서 중소형주가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스타일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크게 지금 밸류에이션은 지금 배팅하는 종목들은 다 밸류에이션 리밋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상단도 하단도 없는 종목들이죠. 시장이 열리는 걸 바탕으로 일단은 시가총액을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 네.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사이클 밴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하단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PBR에다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미래 기준 말고 작년 기준으로 밴드 PBR은 밴드 하단에 거의 붙어 있고요. 네. 펀은 작년에 실적이 안 나와서 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BR이 사이클 바닥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고 네. 트레일링 퍼가 사이클 고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요. 이건 사이클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주식이죠. 그렇죠. 함부로 샀다 큰 코 다치는 주식이에요. 작년 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 것들. 네.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많이 네. 빠졌다는 이유로. 네. 사이클이 깨진 장기 사이클이 깨진 것들은 장기를 턴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뭐 그냥 장기가 안 돌아가면 답이 없죠. 그 쉽게 하면 이거네요. 전전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나름의 선을 지켰어야 되는 거야. 선을 지키는 것 네. 중에서 곤란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때가 되면 턴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 사이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때가 되면 턴하는데 문제는 지금이 옛날보다 턴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별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섞어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밸류에이션은 옛날 사이클 안에 있는데 네. 성장 속도가 네.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분기 실적으로 보셔서 뭐 4, 4분기랑 1, 4분기의 증가의 속도가 매출액 증가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있습니다. 옛날보다 빠른 겁니다. 이게. 그게 뭐지? 이런 것들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약간 뭐라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모호한데 모호함과 완전 뚜렷함의 중간 정도에 있는 애들. 네. 그러니까 옛날이랑 밸류는 근데 옛날보다 속도는 빠른 이런 건 다 어디 있냐면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건. 네. 하나가 반도체 소재고요. 네. 반도체 소재는 왜 그러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죠. 옛날에 철강이 네. 제 기억에 2007년에 그때 깜짝 놀랐는데 포스코가 한 달 만에 두 배로 오르더라고요. 네. 그게 마지막이었죠. 예. 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당연히 다 알죠. 중국 애들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어서 이제 물건을 갖다 팔고 원재료를 조달해야 되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고 네. 배를 만들려니까 철이 부족하네? 뭐 이런 거죠. 네. 한마디로 2005년, 4년부터 7년은 중국 애들이 원래 글로벌 경기 안, 없었다가 갑자기 포션을 차지하면서 막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 만들기 시작한 거에 대해 부과된 파생 것들이 다 들어오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 애들이 만들기 시작한 건 IT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중국 애들이 반도체를 이런 걸 수요를 별로 안 했던 거죠. 네. IT를 만들려니까 배 만들 때 철 싼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거에 이게 왜 이게 타이트해지고 있는 거지? 뭐 네. 간단하죠. 중국을 생각 안 했는데 중국이 매수로 나온 거고요. 네. 수요 주체로. 네. 거기에 맞게 캐퍼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뭐 실적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보시면 이런 쪽들은 보시면 매출액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 같은 거 보시는데 영업이익률 뭐 올라가는 이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실적 2분기, 1분기 실적 보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역시 여기서 저는 복습하는 남자잖아요, 전주님. 전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12개 외상이 아니라 지금 지나간 걸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1분기 확인하는 거,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문자, 아, 제가 저 선생님, 전주님, 전주님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니까요. 저는 딱 하나 보여요. 왜냐면 PBR은 주가는 떨어져 PBR도 그냥 유지되고 있고요. PR이 실적이어서 PR이 낮아진 게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1분기도 허생보다 더 좋아졌네 이런 거 있어요. 주가는 안 오르고. 예, 그런 거죠. 이게 그 과거 PR로 보면 네. 굉장히 높은데 네. 최근에 1, 4분기 속도를 보고 4, 4분기랑 1, 4분기 속도를 보면 포워딩 포함은 낮아지겠는데 이런 느낌. 그럼 지금 1분기도 보면 확인될 거고. 예, 1분기 그냥 제가 보면 SKX거든요. 반도체거든요. 예. 이게 재밌는 게 맞죠? 예. 쉽게 맞대잖아. 이게 1분기 실적 나온 걸로 하시면 되는 게 이게 그럼요. 얘기했지만 세상이 느리게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것만 믿을 겁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 그러면 잘 안 믿어 줄 겁니다. 아,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궁금한 게 네네. 반도체 소재라는 거는 알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그 지금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조정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네. 대부분 네. 조정이 한번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조정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다만 모두가 지금 대비하는 조정이라면 네. 그 과거 이제 그 지금 다른 증권사 보고서도 보게는 평균적으로 한 10% 조정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면은 모두가 바라는 그 10% 조정은 우리 안 그 적게 올 가능성 오기는 오대. 그 퍼센테이지가 작아질 가능성 그런 과정은 네.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아, 생각해 보시면 무의미한 거 물어보지도 마. 아, 분명 이런 거죠. 네. 모두가 올 거를 네. 모두가 다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안 온다. 네. 네. 적지 않을까요? 그럼 네. 그래서 안 올 거야. 그래서 더 올라. 그렇게 해서 올랐어. 그래서 커지면 어떡해. 양측선은 다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늑대 안 온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오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마지막에 맞춘 놈이 나오는 거지. 그런 그래서 그냥 아니 제가 목표가 생각보다 적을 거라는 얘기지 한 7% 5%. 아니, 근데 그런 게 무의미한 게 왜냐면 너 지금 지내지 그렇게 생각해서 더 오르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니까요. 커지겠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작을 거니까 겁내지 말고 그럼 사. 네, 네. 그래서 더 오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요새 애 동화책 읽어줘서 그런 식으로. 예. 지난주 얘기했었잖아 동화책에는. 양치기 소년. 예. 네. 안 믿다. 세 번째 늑대 와서 여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또 그냥 하나의 바운더리. 가기 어길 데가 어딜 가요? 네. 지금 때가 어릴 텐데. 예. 그리고 그 수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요처가 네. 하나 더 는 그런 기업, 섹터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을 잘. 뭐 그런 것들이 뭐 또 있는 거죠. 자동차 뭐 부품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중에 가장 안 좋은 센티는 현대차가 저러고 있는데. 네. 되겠네요. 네. 그럼 현대차 말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수요처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일이어라고. 아, 그건 한일이라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난 그런 거. 아니, 예, 그런 한일이라는 잘 모르겠고. 아니, 제가 종목을 몰라가지고 예, 그런 거고요. 아니, 나도 종목 특징을 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들. 왜냐면 어디다가 걔네들은 시트는 필요할 거고 뭐 이런 네, 거죠. 네,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뭐, 예. 네, 그쵸 뭐. 그러니까 구매선이 이제 이 부품의 구매선이 다 변화되고 있는 분명히 실적이 답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그러고 그런 애들은 뭐 해외 바이어가 있으니까 유형이면 해외 바이어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을 어디다 갖다 팔라고 쓰겠습니까? 중국에 갖다 팔라고 쓰는 거죠. 네. 공장이 당연히 중국에 있겠죠. 네. 당연히 해외 공장이 있는 것들이 그런 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하여튼 수요처가, 그러니까 옛날에 사이클 이런 겁니다. 계속 이제 모호한 거에서 이제 넌 사이클에서 사이클로 가는, 사이클로 주식이 가는데 네.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거죠. 80에서 120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수요가 네. 중국이란 애 때문에 아니면 다른 수요처 때문에 80, 120이 보통인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수요가 하나 다 들어와서 이게 150이 되는 그런 것들. 그게 그거잖아요. 이승원 대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승원 대표 얘기했던 거 DCT 뭐야? DCT. 뭐야 그 회사 오토 3기. 3기 오토. 3기가 그거잖아요. 네. 폭스바겐이 와서 자기네 거 빨리 중국에다 납품을 달라고 이런 애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디젤도 뭐 그 연비하자니까 우리나라 뭐야 아이서리 아이포링가 그거 있죠. 네네. 거기도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DCT 아시잖아요. 아 자동차공학 얘기하셨던 거. 네네. 그 주제를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요새요. 근데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 지금. 왜냐면 그게 하다가 지금 1,2% 보는 게 아니라 그 상기 오토의 디스틱은 매출이 적어야 지금. 근데 새로운 곳 막 라인 늘린다는 거든 그게 150% 200% 늘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린 전조님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예. 그 주가 좀 주가 올랐는지 봐줘. 올랐어요. 신고가 나고 음봉 맞았어. 오늘? 쏘리 그러면. 음봉이라네. 얘기하는 줄 알고 운봉 때리네. 아, 무슨 오늘 최고가 낸 사람. 그러니까 신고가 내고 운봉 떨어졌다고. 아, 그 정도는 용서해줘야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31일 날 실적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6월 FOMC 전에 이제 먼저 좀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딱 시점이 맞아. 그런 것들 한번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지금 그렇게 80, 120에서 140, 150 갈 수 있는 거는 IT랑 자동차, 결국은 IT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때마침 이쪽은, 이쪽에 좀 모호한 거에서 조금 콘크리트 한데, 완전히 콘크리트 하진 않은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특수 철강, 뭐 특수화학, 뭐 이런 것들 좀 좋은데, 실적으로 근데 지금의 시계는 굉장히 멀리 갔다가 시계랑 해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그 타임 호라이즌인가? 예, 예. 바라보는 게 굉장히 멀리 갔다가 예. 엄청 빨리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천천히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온 실적만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 4,4분기와 1,4분기 실적에 그로스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분명히 프리미엄을 줄 겁니다. 이 말랑한 거에 프리미엄을 약간 빼가지고 여기 프리미엄을 딱 줄 겁니다. 아! 전 느낌 따왔어. 따왔어. 전 답이 나왔어요. 이번 1,4분기 실적 굉장히 의미 있을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죠. 예, 잘 봐야 됩니다. 예. 전 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1,4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즈 나온 것들이 서프라이즈 나와 봐야 그러니까 컨센서스 상향됐잖아요. 그거 대부분 이제 약간 좀 부합하는 정도 수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놓고 치면 화학주도 비싸고, 다 비싸. 아, 그, 나 그거 물어볼라 했어. 내년 실적까지 해도 비싸, 얘네들을 다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 물어볼라 했어. 그리고 보면은 시장이 과연, 그럼 그 시장이, 이 큰 주식이 갈 수 있겠네. 그 얘기하면 자동차인데,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자동차 반도체를 갖고 시장을 시키기에는. 아니, 자기 틀렸지. 네.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부품을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이렇게 바꾸면 되죠. 지난번에 손재주 얘기하셨잖아요. 커머더티가 이게 올라가고 그래갖고, 지금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실적도 반영되면서, 롯데랑 LG와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 그쪽에 대한 애널리스트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저희 담당 화학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승부 개별 종목 그러니까 약간 뭐 애틀랜 이런 쪽도 좋고 롯데 예 뭐 낮은 지금의 화학은 낮은 유가가 마진을 벌려주는 아 그런 구간 스프레드를 벌려 전면 구간 근데 제 생각인데요 네 약간 이게 보통 화학이란 주식이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반등할 때 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는데 뭐 약간 경기가 바닥을 찍으니까 마진이 개선돼서 한번 먹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말하니까 Q가 늘어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요가 너무 센데 공장이 없으니까 프리미엄 넣어서 먹고 근데 지금은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국제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네. 공급 이슈 때문에 국제 효과가 떨어져서 네. 낮은 가격이 수요를 창출해서 Q가 한번 연초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 화학이. 네. 물량은 느는데 물량이 제일 처음에 물량이 늘어서 한번 네. 먹었습니다. 네. 매출액 줄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마진으로 있으니까. 먹으니까. 네. 근데 지금 마진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P로 먹고 Q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Q로 먹고 P로 먹은 거죠. 네. 네. 글로벌 경기가 빨리 좋아지면 뭐 정상적으로 다시 Q로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네. 네. 천천히 좋아지는데 네. Q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냥 싼 대로. 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럼 자동차가 안 된다는 얘기냐? 그건 또, 지금 중소형주 안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대형주는, IT, 자동차, 은행, 유틸, 이 정도 움직이면 지수 움직일 겁니다. 이런 거 움직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싼 거거든요. 그렇죠. 은행 좋아 보이는데요. 은행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똑같은 여전히 의견. 예, 미국 은행주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국내에서 투자하실 거면 국내 은행주도 네. not bad라고 보고 있고요. 저 시티그룹을 사고 싶은데. 시티 좋죠. 좋죠. 느낌 뭐죠? 시티 좋습니다. 제가 좀 교포 제가 만약에 저희도 이제 글로벌 그 ETF 보고서를 이제 매달 이제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에 좀 가이드라인 드리려고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네. 미국 금융주 사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 보이고 네. 뭐 자동차 핵심은 얼마나 좋아지겠어라기보다는요. 더 나빠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IT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0만 원까지는 뭐 거기서 이제 뭐 폰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네. 애플한테는 많은 걸 요구하지만 삼성전자는 뭐 이번 폰만 잘 팔려도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싸죠. 싼 건 인정해야죠. 예. 예. 뭐 그런 근데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예. 유틸리티도 이게 지금 정부의 네. 치적이라는 게 어디요? 치적이야. 치적. 공적. 치적. 뭔가 공적을 남기고 싶은 게 정권의 속성인데 아 대한민국 정부? 아니 뭐 어느 나라 정부나 다 똑같죠. 아 여하튼.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공적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밖에 없죠. 아니 뭐 어벤져스 우리나라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 네. 이거밖에 공기업 구조조정 예 나 그 실망했어. 작년에 나도 많이 떠들었는데 이제 실망했어. 근데 그거를 단적으로 최선봉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한전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나도 인정을 해. 나도 한국전력은 나도 많이 했으니까 나도 덕분을 맞는데 사실 한국전력의 마지막 꽃을 피워준 거는 뭐 그분이 한 게 아니라 왕 회장님이 하셨지 뭐. 그렇죠. 그잖아. 저는 그런 쪽들 대응 중 국제효과 떨어지고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전 같은 거의 생각이 이제 우려가 중에 하나가 국제효과가 떨어져서 요금이 많이 이제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졌으니까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많이 다운 못 시킬 겁니다. 네. 공기업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네. 많이 다운 시키면 다시 도로암호 타버린대요. 그렇죠. 그런 것들 뭐 대형주는 IT 자동차 뭐 은행 유틸리티 그 정도 좀 네. 지금부터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먼저 살 거고요. 네. 최근에 대형주에 약간 볼이 커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거죠. 지금 펀드에 네. 주식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환매를 많이 대비해서요. 환매가 네. 실제로 일어났고요. 네. 92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갑자기 바스켓으로 팡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펀드에서 주식 비중이 낮은 섹터들이 네. 볼이 한번 커지죠. 네. 근데 그래서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주식 비중이 없으면 인덱스를 이기기 너무 힘든데 네. 내가 없는 라지 섹터들이 팡 아웃팀은 지수에 언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제일 처음에 탕탕하다가 붙어야 됩니다. 낮은 비중을 채우러 가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뭐 그게 낮은 밸류라 그러면 네. 빨리 채우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IT 자동차, 은행, 유틸리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승훈 대표한테 권리를 드릴게요. 아니 저는 더 물어보면 헷갈릴 것 같아. 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나오셨어요? 아, 전 명확해졌어요. 다, 종목까지 다 보여. 아니 근데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어제 또 제가 만나뵀던 분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라. 뭐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라. 농사를 안 지어본 나 같은 경우한테는 좋은 예가 아닌데? 근데 여름에 보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또 논산의 사위. 어. 네. 여름에 보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네. 올 여름이 태풍이 올 거다라는 얘기 하더라고, 시장에. 네, 네.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태풍이 올 거다. 네. 근데 낙과가 떨어진다. 근데 낙과가 떨어지고 나면 남아있는 이 과일들. 네. 이게 엄청 비싸게 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장률 중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그 낙과로 떨어진 애들 말고 그러니까 낙과는 이제 떨어진 애들은 못 쓰는 거지. 아, 그렇지. 상품성이 없는 애들이지. 안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야. 난 알았어. 걔네들이 난 뭔지 알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난 뭔지 알아. 아까도 얘기 들었잖아. 답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어제 10시에 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어. 어저께 또 그 얘기 들었잖아요. 네.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업계 더 높으신 분한테 들었어요. 직접 네. 들었잖아요. 네. 제가 이게 진짜 만나고 누구 높은 분 만났어요. 그래서 방영아 어떻게 보니? 그래갖고 저 들은 게 있잖아요. 아, 유동성 좋은데 한 두 달 정도 있으면은 조금 한번 걸쳐거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또 대한민국의 큰 어떤 자산운용사 사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양말한테 했다는 거야. 지금요. 아니 그분 얘기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아, 진짜 제 직접 들어서 엄청 아, 전 또 높은 분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 말을 슬쩍 바꿨거든. 말을 옮겨 타야 되니까. 거기서 아니라고 혼나잖아. 그쵸. 그분이 하는 얘기야. 점심은 굶더라도 주식을 사야 되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밥은 먹지 말더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 주식이 없는 게 네. 무서운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 그 얘기 또 맞아. 네, 그게 맞아. 그러니까. 네. 우리 그래서 항상 그거 했잖아. 네. 그쵸. 어제는 그랬죠. 오늘도 이런 얘기하고. 네. 내일 사도,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내일 사도 되고. 네. 그러면. 그쵸. 일주일 네. 후에 사도 되고. 주식이 없어서 못 샀나? 돈이 없어서 못 샀지, 맨날? 예. 돈은 항상 나와. 아니, 지금. 네. 한 달 있다 사도 되고 아니, 뭐 내년에 사도 뭐 주식시장은 열리는데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가 제일 위험하지. 네. 주식이 없으면 그때가 제일 힘들어. 무서운 게 제일 위험. 근데 그때가 소사이클 안에서 조금씩 이제 아, 이게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까 끝이 없는 파티는 없죠. 아, 좀 시장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단지 한 번도 제가 아는 회사니까 여기서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또 한 회사는 또, 그, 아예 친구가 진짜 오너예요. 지금 이거는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 하면서 상한가 확 문 닫아 버렸네, 지금요. 네. 이제 미친 시장이죠,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제 친구가 뭘 잘했길래. 어? 그 친구는 잘한 거는 잘 좋은 집에서 태어났을 뿐이거든요. 네, 어때요? 네. 그거 또 하나 또 제가 또 약간 아는 애가 또 그 애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언제냐면 그 회사가 언제냐 지금 최고가인가? 아, 그 회사도 엊그저께 사상 최고가였네. 아, 그 회사도 4년 만에 최고가. 예. 네. 근데 다 잘 태어났을 뿐인데 애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게 워낙 많네요. 하여튼 시청자님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또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드립니다. 핀포인트님 이런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근로자의 날 쉬나요? 그랬는데요. 네. 근로자의 날 쉽니다. 근로자의 날은 아무리 혼자 하고 싶으셔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밤새가고 미국 주식 하시면 되죠. 그죠? 미국 주식 하셔야 되고 일본 주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 주식 근로자의 날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전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아닐까요? 미국은 그 근로자의 날 아닙니다. 미국은 9월인가 첫 번째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전님. 다음 주에는 좋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 대표 증권 방송 키움 증권 채널 K가 여의도 금융의 중심 키움 파이낸스 스퀘어로 스튜디오를 이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확 달라진 신규 스튜디오에서 업그레이드된 투자 정보를 갖춘 채널 K는 다양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개국 당일인 27일 채널K 대표 앵커와 인기 출연진이 총출동하는 7시간 릴레이 생방송 2015 투자의 길을 묻다가 방송됩니다. 명망 높은 새 출연진 보강, 대한민국 증시를 이끄는 마켓 리더와 제야 고수의 성공 투자 비법 대공개. 투자 전문가들의 입담이 살아숨쉬는 본격 토크 배틀과 앵커와 전문가가 펼치는 수익률 진검승부. 펀드, ELS, ETF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 분석. 재미와 정보를 갖춘 신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채널K 이전 개국 축하 메시지 보내기, 뉴 채널K 내추구와 같은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키움증권 채널K. 더욱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10년 연속 1위,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갖춘 투자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밑으로 밀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되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국민연금에서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배당은 한 2% 정도 수준 주고 시총은 2천원 정도면은, 그래서 이것도 뭐 가져가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카본은 제일 쉽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매매하기가 만만하다. 거래 있으면서 외봉이다. 영웅문 상담 메뉴 중 키워드림을 클릭 후 화면 번호 122번 키워드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좌측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림 페이지에서 자신의 투자 전문가를 찾으신 후 좌측 회원 전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중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SMS,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전히 전지현님 특집으로 하니까 아까 뭐 1,780분까지 찍었어. 오늘 1,900분 오실 줄 알았는데 말이야. 좀 아쉬워. 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이걸 듣느니 빨리 주식 사겠다는 분이 더 많은 거지. 바쁜 거야 지금요. 네. 그만큼 나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 바빠갖고요. 정말 기사 넘쳐서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요. 지금 하여튼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최고가 이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항상 모멘텀이 큰 변화를 보셔야 된다 얘기하는데요. 미국에 좋다고 얘기했던 이런 애들이 약간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네. 제가 제일 얘기했던 거죠. 한국계인지 미국계인지 토마스리. 토마스리가 한 보름 전에 저도 한번 소개드렸다시피 달러 강세는 심하다. 기업주기 둔화된다. 조정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미국 주식에서 외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아가 아니라 일단 유럽이 절대 나스다. 95%가 유럽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럽까지 하는 거고요. 거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고요. 거기다 보니까 마크 모비우스 같은 형님이 마크 모비우스는 워낙 이머징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또 얘기한 게 빨리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 사라고 인터뷰까지 했잖아. 그분은 한국 오셨을 때 얘기하는 거고, 네. 한국 기자 물으면 한국 주식 사라. 중 기자 물으면 중국 주식 사라.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요. 네네. 네, 네.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유럽으로 가는데, 맨날 우리 이제 유동자금, 부동자금, 부동자금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부동자금이 얼마냐면 800조예요. 800조. 네. 많습니다. 우리는 1,000만 원도 없고, 네.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월급 올려달라고 맨날 주랄 떠는데,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동자금 800조야. 800조에서 쭉 맨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주식 맨날 된다 하는데, 부동장도 어디가 있니? 네.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전 늘 그러지만, 없다 하더라도 주식이 되면 돈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이 급판이에요, 지금 딱 급판인데요. 보시면, 유럽의 부동장, 유럽도 맨날 된다 하는데, 금리가 어쩌다 하는데, 안 움직였잖아요, 유럽이요. 유럽이 우리랑 똑같아요. 유럽은 돈이 없다 이렇게 양적 하나 또 했잖아요. 그리고 네. 내년까지 1조 유로 뭐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미 깔린 돈 해갖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유럽 부동자금이 얼마냐면 5조 유로입니다. 5조 유로. 네. 5조 유로면, 미국 돈으로 하면 5조 500 정도. 5조 500, 1.16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한국 돈으로 쓰여 계산하면 5,780조 정도 납니다. 그렇게 별로, 맨 처음에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800조인데 유럽 전체가 5,000조면 안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인데 네. 저는 이제 있는 수치만 말하니까 예, 예. 부동자금에 그러니까 서로 계산이 틀리겠죠. 저도 그 얘기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게 앞으로 2년 지나면 네. 10조가 될 거라는 거 10조. 네, 왜 그러냐면 더 온다는 거죠 유럽으로. 네. 왜냐하면 그 논리는 보면 미국의 지난 그 금융 위기 이후에 돈이 다 몰려갔잖아요. 네,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자금 갔기 때문에 지금 유럽을 가면 미국이 2년 안에 유럽이 2년 안에 부동자금이 더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가 제 얘기가 아니라 걔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탑 프라이어리티의 이머징에선 미국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인도를 난리 난 거예요, 지금요. 인도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주식이 뭔지 모르지만 인도 ETF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있고요. 예, 있고. 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중국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아니, 자기도 그럴 거 아니야. 저도 그렇고. 야, 지금 중국도 이머징인데 미국에 금리를 내면 중국 쇼되는 거 아니니? 네. 엑스되는 거 아니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 또 반론들이 많이 있어요. 마크 모비우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 금리 한번 올라간다 해서 지금 중국이 그럴 나라가 아니야, 임마. 이거야. 왜? 중국은 워낙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이 많고요. 예, 중국은요. 그리고 중국 워낙 돈이 많잖아요. 달러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원은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네 그 딴 쪽으로 돈이 쏠려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에서 그 어떤 그 단기 채권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단기 장기랑 미스매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데 중국도 단기 장기 많이 해서 미스매치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 안 되는 것도 문제내기 없애야 되고 뭐 이러면서 구조조정을 계기로 하면서 오히려 중국은 전혀 문제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지면 안 돼. 왜죠? 제가 대답할 길은 아니야. 근데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반론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일부만 들어와도 한국은 뭐 좋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전전님은 우리 믿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뭐 농사에 떨어진 뭐 낙태풍을 보면 낙가가 많아지면 살아있는 열매가 뭐 튼실해서 가격이 비싸진다. 비싸진다도 있고 네. 제가 들은 거는 하여튼 그분이 처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이제 전에 들었으니까요. 한 얘기가 지금 밥은 굶더라도 주식은 사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보면 오늘 보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건 코스닥이 뭐 똑같이 막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도 보더라도 예를 오늘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거 뭐 잘 가네요. 2-3% 훅 가는 게 있고요. 어제 이어서 그 반도체 그 죄송합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핸드폰 부품주들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 부품. 네, 종목별로 보면 오늘 좋습니다. 네? 오늘 좋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부품주에서 우리 그날 SK 그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SK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은 KH바텍을 저가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 보고서 내용이 보게 되면 KH바텍은 저가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모베이스랑 인바디. 네. 모베이스랑 인탑스. 인탑스. 인탑스에 대해 인탑스가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인탑스가 이제 이 그 머신에 대해 그 베트남 공장에다가 갖다 놓고서 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탑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휴대폰 부품에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인탑스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휴대폰 부품 주적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들 이런 쪽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또 뭐 사실 SK 하이닉스가 많이 안 좋아하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커커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SK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맞아요. 마이크론도 마이크론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수율 문제에 대한 쪽 때문에 임세아 공정에 대한 증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점유율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설에 대한 이슈에 의한 조정 지금 최근에 이제 못 올라가는 거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당연히 그럼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 수율이 더 좋은 거 제품 좀 만들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 당연한 거 되겠고요. 지금 증설을 하고 그래야지 일단 그 하여튼 그 경쟁을 하는 건 맞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온통 여전히 갤럭시 S6, X6 이었는데요. 지금 하여튼 애플워치가 4월 24일 날 지금, 그 일반한테 이제 배달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하여튼 올해 하여튼 뭐 몇백만 원대가 됐건 간에 작년 대비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저 웨어러블 기기가 있죠. 웨어러비가 2.5배인가 늘어나고요. 올해 대비 내년에 또 6배. 웨어러비 기기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자 그게 뭐 조그만 메모리가 뭐 일기 뭐 몇 개 얼마가 들어간 거네. 저는 또 단순하죠. 그래서 이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생각 갖고 있고요. 아, 오늘 그걸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중요한 손님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제가 지난주, 일요일인가 언제 봤거든요? 봤는데, 아, 역시, 그, 제가 가끔 보는 뉴스 유일하게 보는 게 JTBC에서 이거 센스있게 이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혹시 보셨어요? 어떤가요? 제 화면 좀 잡으세요. 제 화면 빨리 잡으세요. 빨리! 이거 잡으세요. 안 보여. 이게 보여, 안 보여? 아, 보여요. 이게 뭐냐면요. 드론인데요, 드론. 드론인데, 로커스 드론입니다, 로커스. 로커스가, 영어 로커스가 뭐야? 메뚜기잖아요. 네. 아, 쉽게 해서 얘기하면, 일사어태 때, 인민군이 밀려들어오자면 물 밑듯이, 예? 물 밑으로 몰랐는데, 이거가 편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편대를 공격하는 처음 서는 거였어요. 편대로 해갖고 얘가 폭격해 가는 거예요, 드론이요. 예? 한 명이 가는 게 로커스 나오잖아. 메뚜기 같이 하는 거하고. 이거 JTBC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여드리려는데, 전 먼저 봤는데, 이거 JTBC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 이게 저는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수많은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거고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전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기술자도 아니지만, 얘들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뭐냐면,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로 소통하는 거 있죠. 네. 그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엊그저께 자기도 뭐 계산하던데 그거. 네. 그게 보면 수많은 무인 자동차 있죠. 네. 그게 서로 다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무인 거나 이거. 이것도 다 뭔가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얘네들도요. 그렇죠. 앞으로 쓰임새 엄청 많아질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드론이나 이런 관련주들 하여튼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